길고 긴 꿈을 꾸었나 모든 게 낯설기만 해 너무 많은 감정을 네 옆에 두고 왔나 봐 긴 꿈을 꾸었나 쉽게 잊으라 하기엔 내게 과분할 만큼 기억이 달콤했잖아 엉망이 된 기분 내 머릿속은 재난 눈 떠보니 다시 덩그러니 내 방 꿈만 같았는데 정말 꿈이었나 봐 yeah. 기적보다 황홀했던 나의 시선 끝에 세상 그곳에 너는 슬퍼 보였는데 왜일까 떠나만 하는 나를 알고 있었나 yeah. 현실 감각 없고 빈혈기에 어지러 희미한 기억의 끝자락 어딘 걸 거니던 기가 남아있는 손등에 물기를 엎질러 아직 숨이 거칠어 yeah, yeah. 길고 긴 꿈을 꾸었나 모든 게 낯설기만 해 너무 많은 감정을 네 옆에 두고 왔나 봐 긴 꿈을 꾸었나 쉽게 잊으라 하기엔 내게 과분할 만큼 기억이 달콤했잖아 It was all a dream, all a dream, all a dream It was all a dream, all a dream, all a dream 언짢은 듯이 비뚤어져 있는 나의 미간 하루가 1년처럼 뒤틀려 있는 시간 이별의 의미를 이제 이해하나 봐 머리에 안개 깎인 듯이 너의 모습이 불투명해 마른 한숨을 내쉬며 그늘진 얼굴 쓸어내려 유연했던 입꼬리는 주저없이 흘러내려 매일 밤 흐느끼겠지 추억의 무덤에서 우리가 주고받던 수많은 질문과 대답 시시콜콜한 농담 뒤에 이어질 웃음소리까지 그걸 어떻게 가슴에 묻어 길고 긴 꿈을 꾸었나 모든 게 낯설기만 해 너무 많은 감정을 네 옆에 두고 왔나 봐 긴 꿈을 꾸었나 쉽게 잊으라 하기엔 내게 과분할 만큼 기억이 달콤했잖아 너는 별이었나 기적이었나 뜨거웠던 청춘의 열병이었나 중이었나 No, no, no, no, no, no, no Hey It was all a dream, all a dream, all a dream It was all a dream